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희들,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 하나님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귀한 법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육신의 악화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원에 귀한 생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세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을 세우시옵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어주옵시고 저번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백배 영감에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 내 것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주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전 빈자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철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스님, 주원식 부형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님, 사랑하는 아버지 스님, 이 나라에 수많은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마다 온전히 귀한 말씀을 1.1회이라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가정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세례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양산의 셀이 늘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양산의 셀이 늘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놀라신 아버지,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이제 진학합니다. 아버지 진학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에 지혜와 청년 주시고 오늘 곳에 가서더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올 한해 귀한 해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부터 열매 맺는 게 소원이지만 이렇게 열매 못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전은 정말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되네 하나님이 12월 말에 결선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려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말씀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그 말씀에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미가서 말씀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읽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The Book of Micah consists of the three oracles. 이 미가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큰 계시로 묶여져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The first oracle, impending judgment and the future restoration.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박했다. 그리고 그러나 미래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계시였고요. The second oracle, indictment against Judah's leaders. And future hope for God's people. 두 번째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 이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전부 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대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The third oracle, God's deliverance with Israel and the ultimate victory of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This is the three oracles of Book of the Micah. 바로 이것이 미가서에 들어있는 세 가지 큰 계시의 줄기입니다. 여러분들 미가서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이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그리고 세 번째 계시까지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미가서 말씀 가운데 아 나는 이 말씀이 미가서의 주제 말씀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 있으십니까? 혹시 특별히 미가서에서 이 말씀이 특별히 아주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라는 구절들이 있으면 한 구절씩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찾으신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think which verses is most important verses in the book of Micah? Do you think? 어느 구절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는가 싶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전체에서 아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미가서 6장 마이카 챕터 6 몇 절이죠? 6장 8절서부터 챕터 6 verse 8 3절입니다. 그럼 읽어주세요. 그러시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아멘. 아, 이거를 보면서요, 너 사람아 8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런 은혜로운 말씀인 반면에 밑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가짜 죄를 쓰지 말고, 다 틀리는 저울도 쓰지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모든 거짓, 백성들은 다 거짓말자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내가,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목사님이 이 저울추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는요, 7장 9절인데, 아직도. Chapter 7, verse 9.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께 이제 죄를 짓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Chapter 7, verse 7 as well. 그러니까 7장 7절입니다. Therefore I will look unto the Lord. I will wait for the God of my salvation. My God will hear me. 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여러분, 중요한 많은 구절들을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찾아보면요. 저는 chapter 5, verse 2. 저는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 우리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은 Assurance of a victory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란 부분입니다. Micah chapter 7 verse 11 to 20. 우리 미가서 7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또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랏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귀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단단히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를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Who is a God like you? This is the meaning of the name of the Micah.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결국 미가가 끝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미가는 결국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같으신 분은 세상에 온 우주 가운데 없다. 오직 그분은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 미가서의 마지막은 미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때 미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God said to Michael, As the days when you came out the land of Egypt, I will show them wonders.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Who is them? Now they are wicked people.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떠나 있는 백성들이죠. 지금은 그들은 But at that time they are wicked. 그때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But grace of God will forgive their sins.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가는 말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Who is God like you?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We must remember four keywords.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미가서에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찾아서 읽었던 말씀들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네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기네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비. 아닙니다. 용서.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읽었습니까? 여러분 읽은 성경 구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까? 거기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신 구절에 용서. 공의 맞습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혹은 정의라고 미가서에 기록하고 있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공의 혹은 세 번역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같은 말입니다. Yes, one keyword is justice. 첫 번째 단어는 정의 혹은 공의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미가서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계속 반복했었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심판이죠. Judgment.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백성도 심판하고 너희의 지도도 심판하고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Impending judgment. 내가 임박한 심판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얘기하셨습니까? 심판하지만 어떻게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 회복. 아예 다 묶이는 말입니다. Peace, 평화죠. By the king, the peace of a prince. 평화의 왕을 통하여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But Christ or Messiah.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통하여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So one is justice, the second one is judgment, and third peace. 자, 하나가 남았네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적은 어쩌면 좀 평화와 연결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특별히 미가서에서만 여러 번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First letter is R. R. Yeah, R. 영어로는 첫 글자가 R입니다. R. 무사? 예? R죠? 무사? R입니다. R, R. L이 아니고 R. R. 특별히 미가서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 아니요, 세 개.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승리. 한글로는요, 첫 글자가 니은입니다. 니은. 영어로는 알이고 한글로는 니은. 혹은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기역이라고 했습니다. 기역. 미가서 말씀에서는 니은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걸 보통 말할 때는 기역으로 말하고요. 영어는 R입니다. R. 미가서에서는 니은입니다. 니은.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드릴까요? 북한. 기도. 아닙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린다면 지하교회. 아,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미가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그루터기란 표현을 쓰고 remnant.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단어는 justice, judgment, remnant, and peace. 정의, 심판, 남은 자, 평화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정의, 심판, 남은 자,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한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I really hope to wake up in spiritual. 정말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정의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남은 자와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는 말도 전혀 아니고 바로 으뜸셀 리더님, 유람철 부형님, 또 은혜셀 리더님, 또 이한기 모미님, 오준이, 미애, 승혜, 지혜, 또 노예나 셀더님, 또 사모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고 항상 잊어버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훨씬 더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에 문제가 있단 말이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남은 자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평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단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남은 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그 마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화와 행복과 잘되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패턴이지 않습니까? 뭐 잘되고 선하고 뭐 복되고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God's justice, God's judgment, God's remnant, God's peace. 하나님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 라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화라고 바라본다면 생각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제가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World view, point of view is important. We need to move worldly point of view to God's point of view.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시라면 그 사건과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하실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야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정의, 여러분의 심판, 여러분의 남은 자, 여러분이 꿈꿨던 평화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If Jesus, God's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 말입니다. 미가서가 끊임없이 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정의를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으로 심판하고 있다. 가짜 저울추를 써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심판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살리고 의인들을 죽여가면서 너희가 원하는 남은 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평화는 너희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너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 없고 세상의 정의에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정의롭지 못한 악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남은 자 된 그들을 핍박했던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평화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과 권력과 우상과 죄악과 온갖 곤모 술수를 통하여 세우고 지키고자 했던 평화였지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더 큰 슬픔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는 슬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슬픔. 그러나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믿기에 미가는 신뢰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팔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 뭔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속이고 거짓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분은 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천명, 만명,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는 한 사람이 미가 시대 때 없었단 말입니다. 미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선하다는 그자도 누덕이고 가장 옳다는 그자도 하나님 앞에 일모양 이 꼴이라고 미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었지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보응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없애시려고. 그리하여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는 슬펐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가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난 끝날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실 거기 때문에. 사랑도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셔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다르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비입니다. It's your critical moment.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향해 기꺼이 걸어 나아가십시오. We must walk through the sufferings.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말입니다. 아자야 chapter 8 verse 11 to 15. 이사야 8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이사야는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조금 역할이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사람이고 미가는 가장 낮은 길거리, 시장통, 그 더러운 곳에서 백성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자야 chapter 8 verse 11.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다.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분은 우리의 성소도 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함정과 올가미와 덫과 걸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평화, 미가서였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 신약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